조선의 유치원들에서 지능개발 교수 수단들을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1만 6천여 점에 달하는 화상 자료들로 편집되어 있는 지능개발 다매체 편집물 꽃봉오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조선말과 샘새기 교육, 관찰력과 독자적인 분석, 판단 능력 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학령전 어린이들의 교육 교양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종의 동물들의 모양과 특징, 울음소리와 움직임 등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어린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신비경, 동물편 등도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